주치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조조 아시안위원회에서 26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조 아시안위원회 의장인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림시대리대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캄보지아 왕국 림시대리대사,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